baby 떠나자 둘이서 전화기는 비행기 모드 너와 함께면 어디든 아마 그곳은 무인도 Come come on my come on my girl 자꾸 망설여진다면 Don't worry 네가 무서워 두려워 주저하는 거 다 make that go bang bang bang bang bang 넌 너만을 위한 수평선 위에 보물선 네가 내 옆에 있다면 거기가 보물선 회색 빌딩 감옥 아래서 널 구해줄게 파란 하늘 모래 위에서 그냥 쉬어가면 돼 떠나자 아일랜드 따따따 떠나자 아일랜드 저 차기 저 파도와 함께 다가와 나에게 내 품에 올랜 따따따 다가와 나에게 점점점 가까이 나에게 저 차기 저 태양과 함께 들어와 나에게 뜨겁게 golden 소가 좋아 칵테일 쉐이크 하듯이 놓아 소파 위에 서서 끼고파 샤메 샤메야 샤메 샤메야 hey. 운전하고파 너의 매끈한 yeah. Yeah. Love and go I make that go bang bang bang bang 난 너만을 위해 수평선 위에 보물선 네가 내 옆에 있다면 거기가 보물선 회색 빌딩 감옥 안에서 널 구해줄게 파란 하늘 모래 위에서 그냥 쉬어가면 돼 떠나자 아일랜드 떠떠떠 떠나자 아일랜드 저 자기 저 파도와 함께 다가와 나에게 내 품이 올랜 떠떠떠 다가와 나에게 점점점 가까이 나에게 저 자기 저 태양과 함께 들어와 나에게 뜨겁게 golden 여기 nobody knows 우리 둘만의 섬